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줘. 어떤 말을 해야 울지 않겠소. 어떤 말을 해도 그댄 울릴 테지. 수많은 별을 헤는 밤 이 지나면 부디 아프지 않길.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오.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그대의 잘못이 아니여 비겁한 나의 욕심에 그댈 놓친 것이여. 시간이 지나며 나를 원망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할 것이여.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어.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웃어주시오. 이제 돌아서겠소. 다시 사랑할 수 있길 바라오. 다만 아주 가끔 기억해 주시오. 서툴렀던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워.